보고 있지만 오늘도 난 어김없이 많이 아파 외쳐봐도 내 아리처럼 내게만 남을 유일한 고백 있잖아 나는 네가 여린 숨을 쉴 때마다 품에 가득 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대도 괜찮아 너는 내가 꿈을 꾸고 싶은 이유야 지금 내 어깨에 기대 잠든 너의 그려지고